가로등 불빛이 꺼져가는 서울의 밤, 갈 곳을 잃은 이 마음. 추억에 젖은 채 이 거리를 걸어봐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. 돌이킬 수 없는 그 세월, 돌아올 수 없는 그 여자, 우연히 어디서라도 꼭 한번 보고 싶은 그때 그 여자. 아, 밤은 깊어가는데 외로워, 너무 외로워. 사랑아, 내 사랑아, 보고 싶다 내 사랑아. 화려한 불빛이 쏟아지는 서울의 밤, 갈 곳을 잃은 이 마음. 추억에 젖은 채 이 거리를 걸어봐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. 돌이킬 수 없는 그 세월, 돌아올 수 없는 그 여자, 우연히 어디서라도 꼭 한번 보고 싶은 그때 그 여자. 아, 밤은 깊어가는데 외로워, 너무 외로워. 사랑아, 내 사랑아.